신천지 현황과 전망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단카톡 청취자 여러분. 현대중교 김종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신천지가 쭉 실은 조민수 차장입니다. 지난주 1부에 이어서 생각보다 이제 녹음이 길어져가지고요. 한 번에 녹음은 했지만 저희가 둘로 나눠서 이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이제 계속해서 2부에서는 신천지 신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신도들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좀 뒷부분에 가서는 교회 외쪽으로 그 신천지를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네.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단 얘기도 나왔어요. 나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죠. 혹시 한 해에 신천지 빠진 사람 몇 명인지 아느냐 하니까 도무지 뭐 감이 잘 안 잡히죠.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 해 2만 명이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천지만? 신천지만. 신천지에만 빠진 사람이 2만 명. 그리고 성경부를 접하는 사람이 약 한 4만 명. 그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문을 드리기를 우리는 정말 신천지 대처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알고 있고 네. 이제 이단이라는 거, 사이비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네. 그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네. 일단은 교회 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무관심하다. 무관심. 예, 무관심. 이거는 뭐 이미 뭐 탕명화 소장님 살아 계실 때 이단 사역하실 때부터 나왔던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단 관련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이잖아요. 네. 그 너무 무관심한 데다가 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천지를 보는 시각이 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가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저렇게 어떻게 터무니없는 교리를 믿지라고 정통신학에 비해서 너무 허술한 그런 신천지 교리만 보고 깔보듯이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위장하고 교회를 어떻게 집어삼키고 그 사람들의 그런 치밀하고도 고도의 그런 전략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아 신천지?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곳? 뭐 그런 터무니없는 교리 누가 믿어?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신천지 포교 방법이 각양각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네. 가용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활동들 관심이 없고 터무니없는 신천지 교리를 보면서 깔보며 접근했다가 당하는 거죠. 예. 그런 이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만희 씨가 영생한다. 네. 육체 영생. 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이만희 뭐 재림 예수, 보혜사 네. 성령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아예 신천지 이단이네. 그쵸. 뭐 사입이네. 뭐 말도 안 돼. 네. 근데 그 사람이 신천지의 포교 방법으로 신천지가 접근했을 때는 네. 그걸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3개월 후에. 네, 그렇죠. 그 한 청년이 그러잖아요. 자기 신천지한테 세 번 포교당했다고. 네. 한 번 포교당한 거 거기가 신천지 알고 나왔는데 또 포교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고 네. 나왔는데 또 포교당하니까 그 청년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정상적인 대학생이고 지식이 있는 친구임에도 네. 불구하고 너무 포교 전략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당한 거거든요. 예. 네, 몰래 카메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포교 당하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이길 수 없거든요. 네, 맞죠. 예, 근데 그 방법을 포교하는 네. 방법을 그 조금 교묘하고 이런 방법 그걸 알면 네. 조금 빠져나오기가 쉬운데 네.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정통신학을 공부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일반 성도들이 그 교리를 그 신천지 터무니없는 그 교리 공부하기보다 포교 방법 알면 오히려 더 안 빠진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신천지는 반드시 그래요. 네. 예,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포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와 예. 대처에 대한 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겠어요. 사실 이제 국민일보에 네. 최근에 뭐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입니다 이런 이제 그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거는 예방과 대처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거든요. 네. 그 사실 심지어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네. 그 그림만 봐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르치는 곳은 신천지라는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뭐 전국 교회 배포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퍼나르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무관심한가 좀 안타깝죠. 네.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네. 어쨌든 자기가 신천지인 걸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네. 아 이런 그림은 무조건 가르쳐. 네. 그러니까 그 그림만 한번 보고 기억만 해놓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진짜 갖고 어쩌고 네. 뭐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 뭐 대학 교수가 뭐 네.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도 네. 아 이 그림 나오면 신천지. 네. 그래서 분별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그림의 뜻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번에 3월호에 네. 그 신천지 그림이 한 80여 종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초기 단계에서 가르쳐지는 5개하고 조금 지나면 가르쳐지는 1개 제일 핵심적인데요. 네. 그 5개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기사화했는데 한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읽으셔도 네. 뭐 80여 종 그림 다 보기 귀찮다. 아, 귀찮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현대전교 기사 그 4페이지 네. 그것만 보셔도 이단 예방하실 수 있어요. 신천지 예방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거조차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어. 뭐 이렇게. 네.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예 신천지 대처 네. 예방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교회 내에선 그렇고 네. 예, 교회 외부적으로 어떤 대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아무래도 사이비는 사회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네, 네. 예, 어떤 제재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상담 전화 많이 받잖아요. 뭐 사이비 단체가 포교하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네. 법적으로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맞아, 그렇게. 네? 사실 우리나라에 종교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이만희 씨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근데 신천지 피해자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네. 신천지 존립할 수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면서도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만희 씨가 해외 활동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해외 활동하기 위한 법인을 하나 설립했는데 그게 사단법인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강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이라는 건 원래 목적 사업 이외의 활동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가 이 법인을 이용해서 포교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목적 사업 이외의 활동이거든요. 포교 활동을 그 이제 그렇게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이제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에서 서울시청에다가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항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 법인의 설립 목적 이외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울시청하고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다가 갑자기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지났나?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 겸해서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담당자가 교체가 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 담당자는 사안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싸잡아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 그렇게 인수인계 안 하신 분이 사실 책임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고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연락이 안 와서 알아봤더니 담당자 교체되면서 뭐 사안 자체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서류가 하나도 없대요. 남아있는 게. 예, 그렇게 되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분통 터질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피해자가 그랬대요. 그 담당자하고 통화하면서 박원순 시장님 아시면 진짜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죄송하다고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늘 항상 돌아오는 답은 확인해 보겠다이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뭐 마침 생각난 김에 저도 다시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좀 부적절한 행동들 책임감 없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실시간 통화 한번 녹음할까? 실시간 통화요? 어쨌든 뭐 통화하면 제가 다 녹음돼 있으니까요. 나중에 음성 변조해서 한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에 대한 미스들 그런 네. 것들이 있고 제가 신천지를 대처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학원법 문제인데 학원법. 예. 이것도 뭐 예. 저는 이제 뭐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좀 유심히 많이 살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아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왜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한 해 2만 명씩이나 늘어나느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신천지 센터거든요. 센터 그렇죠. 예. 신학원이라고 예, 신학원이라고 하는 네. 6개월에서 7개월 과정의 신천지 교리 세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이만희 씨 선생님이 구원자야 이러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과정이 끝날 때쯤 되면 저절로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신천지 비우풀이 과정에 대해서 신현옥 소장님한테 네. 설명을 좀 들었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빠지기 딱 좋겠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 비우풀이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를 불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학원이라면 그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신학원을 제재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무턱대고 신천지 사입인데 제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학원을 어떻게 좀 제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이 신학원이 불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인 거죠. 네. 네. 이게 뭐 사입이건 뭐 이단이건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운영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합법적이지 않다. 예, 그렇죠. 그렇죠. 보이기 위한 예. 거죠. 이들이 사이비 종교기 때문에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네. 이 신학원의 운영 형태 자체가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신대원에서 신천지 신학원을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네. 학원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네. 이제 안양 과천 교육지원청에다 질의를 했어요. 네. 과천이나 이쪽에 이제 신천지 신학원 센터 뭐 과, 네. 신천지 또 본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안양 과천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신천지 신학원은 내부의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학원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당연히 불기소 처분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신천지 피해자들의 입장은 이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판단은 잘못된 거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라서 계속해서 학원법에 대해서 물고 네. 늘어지는 거거든요. 네. 잘못된 판단이에요. 아니 뭐 네. 일단 내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됐죠. 신천지인지 모르고 다 왔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부 종교 교육기관이라 함은 소속 신도가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규약 같은 경우에 보면 센터를 이수해야 신천지 신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센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신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또한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네. 종교 교육이라 할지라도 학원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을 방치할 경우에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교육법이나 학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이거 실제로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학원법상 학원이라는 것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신학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 40명 이 6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는 말이죠. 몇백 명도 하고. 예, 예. 여러모로 어떻게 보든지 간에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종교 교육 내부 기관도 아니고 네. 종교 교육이라 할지라도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 네. 학원법상 형태도 학원이고. 네. 근데 안양 과천 교육지원청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내부 기관이다. 내부 신도들에게 교육하는 기관이다. 네,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종교 교육 기관이다. 그러면 종교 교육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헌법 재판소 입장이다. 그러면 네. 또 내부 교육 기관이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좀 열받는데, 그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신대원 관계자들하고 피해자들하고 네. 민원을 요청하러 안양과천교육지원을 찾았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장이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행동은 진짜 경악할 수준의 행동이었어요. 왜? 민원인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렸어요. 뭐야? 신천지야?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민원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일어날 법한 네.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하소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아니 뭐 이단 사이비를 떠나서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민원을 네. 제기하고 네. 네. 문제를 좀 직시하고 네.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럼 뭐 피해자들을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가 네.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기관도 그렇고 잘못 네. 판단했으면 뭐 왜 잘못 판단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잘못 판단했으면 그것을 잘못 판단했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그 이제 약속하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해서 진상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네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월호가 그게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건데 네.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처리해버리니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참 하소연할 때고 피해자들은 진짜 하소연할 때가 거긴데 그러니까. 거기서 못 두드려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럼 신천지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네. 겉으로 그냥 듣기만 하면 네. 이제 신천지에 사주받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을 비호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로 네. 네. 그래서 그 교육부 이제 법령 해석까지 들고 와가지고 네. 여기 이런 게 있다니까 거기 팀장이 하는 얘기가 왜 문서를 뭐 이제 뭐 조금씩 뭐 문맥 네. 무시하고 떼서 갖고 오냐고 근데 그게 문맥 무시해서 떼가 간 게 아니라 원본 한 장이 한 장짜리예요 네. 길지도 않아요 이게 원본이고 한 네. 장짜리다 네. 그랬더니 뭐 확인해 보겠다 그러고 뭐 답도 없고 뭐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취재를 하면서 거기 공무원은 안 바뀌나? 제 생각에 그거 같아요. 응. 느끼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왜 굳이 선배가 싸질러놓은 똥을 내가 치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책임 의식. 왜 윗사람이 해결하지 않은 걸 내가 굳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나?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기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 팀장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무슨 계속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내부 기관이 아니다. 그럼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 교육이 아니다. 내부 교육 기관이다. 신천지인하고 대화하는 하여튼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고요. 거기를 네. 이렇게 안양교육지원청을 네. 이렇게 좀 감시하는 뭐 이런 기관은 없어요? 그 윗선은? 상위 기관에도 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학원법 같은 경우는 신천지인들한테 그 신천지인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럼 학원으로 등록하고 하면 되잖아. 그게 말도 안 되니. 왜냐하면 학원으로 등록하면 간판 달아야 됩니다. 네. 간판 달아야 되면 신천지로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판에 신천지라고 달아놔서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천지 존립 자체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신천지도 학원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로비를 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다른 교육청부터 해서 한번 다른 데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했죠. 예. 그래서 서대문 교육지원청에 예. 한번 했어요. 했는데 서대문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학원법에 저촉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발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 신천지 고발당한 학원, 그 신학원 위층에 예.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간판도 없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위장교회가 있었던 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위장교회에서 우리 내부 교육기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돼버린 거죠. 그럼 뭐 다른 데라도 또 먼저 해봐야겠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네. 좀 그리고 안양가천교육지원청이 잘못된 판단에 근거했기 때문에 네. 검찰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미 불기소 처분돼 있는데 굳이 내가 기소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저는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신천지를 제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러네.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참 답답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또 좋은 공무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야? 아 당연히 있겠죠. 예, 당연히 있겠는데 제 신문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 와닿았던 일화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기영아 출산 유발약을 막은 일화로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프랜시스 올덤 캐시라고요. 아 발음 좋아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네, 그분이 작년 8월 7일에 이제 101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네. 그 1960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제 미국 그 식품의약국 FDA에서 이제 신약 허가 신청서를 평가하는 일을 맡았대요. 네. 근데 그해 9월에 이제 그녀에게 처음 주어진 그 신청서가 그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진정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약은 뭐 저희는 이제 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 약은 이제 그 과거 소독의 제약사에서 만들어서 그 굉장히 탁월한 수면 진정 효과가 있었대요. 그리고 임산부들한테는 입덕 방지용으로 이제 이미 그 처방이 되고 있는 시판이 되고 있는 약이었대요. 그래서 켈시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신청서에 담긴 정보를 보고 근데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시판하기엔 부족하다. 그래서 돌려보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약이 뭐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효과가 어떤지 계속 추가 정보를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제조사에서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게 쉽게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뭐 로비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켈시 박사가 그렇게 소신을 계속 지키면서 계속 허가를 이제 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해에 유럽 의학계에서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이 약이 네. 팔 다리를 마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돼요. 나중에 나왔네. 그 예, 그게 결과가 나중에 나온 예. 거죠. 그래서 약품이 곧바로 다 회수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탈리도마이드 때문에 그 태어난 기형아가 전 세계에 12,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17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박사님 덕분. 예, 그 박사님 덕분에. 근데 그 17명은 뭐냐면 의사들한테 원래 시판되기 전에 샘플로 나눠주잖아요. 그 샘플로 인한 피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켈시 박사 같은 경우는 소신을 지킨 공무원. 예전에는 이제 외골수, 답답이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소신을 지킨 공무원으로 급부상하고, 그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켈시 박사에게 공무원에게 주는 최고의 상을 수여를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은 FDA에서 90세까지 일을 하시고, 요즘에 우리나라 뭐 50세면 막 은퇴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90세까지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FDA에서 2010년부터 네. 그 어워드, 그러니까 상을 수상, 이분 이름을 따서 네. 상을 만들어 가지고 수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네. 우리 공무원 여러분, 네. 예, 신천지 잡아서 네. 우리 큰 상 한번 받고, 네, 그렇죠. 그 이름으로 상 하나 만들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감명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켈시 박사의 행동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이잖아요. 네. 그런데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서 판매 허가를 해주는 게 어쩌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 근데 이분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 계속해서 꼼꼼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 켈시 박사에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골수다, 뭐 답답이다, 고집불통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형아 출산을 막은 영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록 시판되고 있는 약이지만 이 약이 임산부가 복용해도 되는지 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봤던 이분의 행동을 이제 와서 뭐 잘못됐다, 네. 뭐 답답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신천지 학원법 같은 경우도 이게 네. 불기소 처분 된 게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하에서 잘못 내려진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학원이 신천지 신도들의 내부 교육기관이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공무원들의 네. 의식이,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지금도 피해자들이 생기고 그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내 자식 돌려내라라고 이제 시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조차 예, 문을 걸어 잠그면서 막아버린 그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의 네. 그 행태는 어디라고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행태는 굉장히 이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 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 네. 나라조차도 네. 신천지 편인 것처럼 이제 되어버려서 더 싸우기가 힘드네요.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피해를 입고 단순히 사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 네.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피해자들은 뭐 국민신문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데 다 올려요. 예, 해달라. 그런데 이제 똑같은 답변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네. 네, 그냥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신천지 네. 때문에 일어나고 있네요. 네네. 네. 앞으로 이제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네.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위에서 이제 학원법 그리고 이제 서울시청에 관한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신천지를 향한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의 공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신천지 대처라는 게 단순히 신학적 비판 가치가 없는 그런 교리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판을 넘어서 좀 다각도적으로 뭐 법적인 제재, 행정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좀 다각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인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인식조차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서 시작해 나가야 되는 시점일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만희 씨가 고령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84, 85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간다는 말이에요. 예, 뭐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가는데, 이 씨 사후에 맞이할 어떤 신도들의 공황, 심리적 불안. 아무래도 이만희 씨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집단 공황 상태 같은 어떤 좀 잠재적인 위험 요소.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던 게 거짓이라는 것이 딱 밝혀졌을 때. 물론 이만희 씨가 죽어도 신천지는 여전히 유지가 될 거고 또 다른 후계자에게 세뇌를 당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뭐 지금 많은 사이비 그 종교들이 뭐 집단 자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천지 아류 같은 경우도 밝혀진 곳만 해도 10곳이 넘기 때문에 네. 그런 아류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고, 또 신천지가 사기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사망하면 이제 파를 나눠서 이제 각종 형태의 사이비 종교가 또 난립을 할 거고요. 그러면 뭐 신천지 대처는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하, 그래서 사실 이제 신천지 하나만 해도 이런데 네. 다른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범교단적이고 초교파적이고 또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지 않고 자기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단 대처 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요즘에 간절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뭐 답답한 노릇이고 또 말도 안 되는 그 교리 내용을 네. 믿고 나아가는 신천지 신도들도 그렇고 네, 네. 또 그런 교리에 또 한 해 2만 명씩 네. 예, 빠지고 있다는 사실도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예, 피해자는 점점 늘어가고만 있어요. 네. 또 그들의 허망한 주장에도 신도들은 아멘 하면서 네. 환호하고 있고요. 그쵸. 예, 신천지는 계속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나라에서 제재하는 부분도 아주 미비하고 네, 그렇죠. 예, 네. 우리의 대처도 네. 또 많이 바뀌어야겠습니다. 네. 또 다른 대처 방법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겠고요. 네. 아, 신천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네. 예, 또 효과가 뛰어난 신천지 예방 주사를 잘 맞고 네. 또 그대로 공격할 수 있는 네. 예,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사실은 뭐 이만희 씨 같은 경우와 이만희 씨와 그 측근들의 어떤 네. 뭐 욕심, 욕망, 야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교 집단이잖아요. 네. 그런 사교 집단들의 희생양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물질과 노동력이 착취당할 판에 놓인 그런 신도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 한 번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또한 이제 포교 대상자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우리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성경부 모임 네. 가시기 전에 한번 쭉 점검해보시고 네. 조금만 찾아보시더라도 신천지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 신천지에 빠지시는 분들이 예, 지금 한 해 2만 명이라는데 한 해 2명도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